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삐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. 내 전화 좀 받아. 꼭 지금 할 말이 있어. 네 말만 해놓고 멋대로 끊는 게 어딨어. 벌써 몇 번째니. 바보야 나도 여자란 말야. 전화를 받아야 네가 받아야 변명이라도 할 거 아냐. 어서 내 전화 좀 받아봐. 안 될 것 같아 미칠 것 같아.